예,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젖 먹는 자식을 둔그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려움을 또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오늘 50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 어미는 이스라엘을, 또 너희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빚쟁이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내보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여도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바다도 마르게 하고 강들도 사막이 되게 하여서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악취가 나서 갈아여 죽을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 그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 놓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 위에 흑암을 덮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 밤에 그 바다의 물을 다 마르게 하셔서 바다에 물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굵은 배로 덮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배옷을 입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여호와의 종,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메시아의 특징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데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종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진리로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인도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또한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은 거역하지도 않으셨고 뒷걸음질 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또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로마의 군병들, 또 모든 자들의 그 모욕과 거절, 또 수치, 그 상실감을 다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수치를 안겨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의탁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종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끝까지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환상 중에 그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들을 지금 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들을 보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포로 가운데 끌려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죄악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길이 나오고요, 또 4절에서 9절까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길, 또 여호와의 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길 다에 고난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도 고난이 있고, 예. 처음에는 고난인 줄 몰랐겠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에도 끝까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죄로 인해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래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서 열심히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또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성공할 것 같아서 그 돈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을 빼앗기고 또 가정을 빼앗기고 예, 건강을 잃어버리고 예, 사람들을 빼앗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시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불을 피우고 또 횃불을 피우며 나름의 길과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이 넓은 길처럼 보여요.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갔으니까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이 피운 횃불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길, 자기들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고통 가운데 눕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떠합니까? 물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탄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받아야 되는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고난의 길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물론 이 길은 우리들 스스로 또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 주어가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공부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 빛이 없을지라도 어둠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그 생명의 삶 큐티집을 봤더니 그 묵상 에세이에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이블 포 미드이스트, 그 중동 지역을 위한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선교회에서 2016년 10월 달에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슬림에서 회심한 자들을 그 모래 폭풍 가운데 모래 폭풍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선교회는 무슬림이었다가 그 회심한 말씀을 듣고 회심한 24명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고요. 그들과 함께 침례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베푸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니까 한 50명 정도가 이제 침례를 다 베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그 IS의 그 이슬람 세력에 총격을 받게 됩니다. 그 IS에 이 사람들이 회심했고 기독교로 개종했고 또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 침례식을 거행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해하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침례식은 다 끝났고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버스를 향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있을 때 모래폭풍 사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섰던 그 IS 대원들 중에서 1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두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고난의 길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악을 따라 살아가다가 죄로부터 받는 어떤 징벌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공고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그 두 가지 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럼 죄악 가운데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오늘 이 그 무슬림에서 회심한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만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공부한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또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목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